책의 정은임입니다. 빛의 메아리, 저희 MBC 사가 중에 나온 구절인데요. 노랫말 중에서 가장 멋진 부분이죠. 이 시간 한 시간 동안이라도 음악에 빛을 실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오늘 FM 시사회에서는 리차드 벤자민 감독의 인어들, 멀메이즈를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개봉은 되지 않았고요. 비디오 출시 제목은 귀여운 바람둥이죠. 리차드 벤자민 감독은 서스펜스가 섞인 코미디 영화의 일가견을 보여온 연출가인데요. 그의 작품들은 미국 내에서는 아주 호평을 받고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별로 대하기가 힘듭니다. 시드니 포이티어와 리버 피닉스가 공연했던 미스터리물, 리틀 니키타나 SF와 사랑 얘기를 코믹하게 섞어놓은 킴 배신저 주연의 새엄마는 외계인, 이런 영화들이 우리에게 알려진 영화들이죠. 영화 멀메이즈 역시 현대의 미국 사회에서 그 가족이란 기본 집단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얘기들 일깨워주고 있는 작품인데요. 영화는 경쾌한 음악과 함께 시종일관 코믹하게 흘러가죠. 우선 작품의 전체를 나레이션으로 끌고 가는 큰딸 샬롯트 역에는 에드워드 가위선의 위노나 라이더가 맡고 있고요. 젊은 나이에 남자에게 두 번이나 믿음을 배반당한 엄마 레이첼 역에는 가수이자 배우죠. 쉐어가 열연합니다. 그리고 엄마와 두 딸, 이 세 모녀에게 가족의 따뜻함과 사랑을 일깨워주는 구두가게 주인 아저씨 역에는 배가 볼록 나온 코미디언이죠. 밥 허스킨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헐리우드에서 꽤 관록 있는 배우인데요. 우리에겐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는가, 이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 영화 멀메이즈 함께 보시죠. 4분 4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00% 섬유질이라 모발 손상이 전혀 없고요. 말아만 주면 아주 깜짝 같아요. 그동안 해외로도 많이 수출됐다던데. 미용 소품 전문 상표 텀크러. 일본 가네보 벨다지와 기술 제휴로 만들었습니다. 이젠 미용 잡화도 전문화 시대 텀크러. 3부 산업 대리 전문의 56-0778. 사춘기는 벅찬 그리움. 립스틱, 하이힐, 매니큐어. 그리고 사랑에 조금씩 눈떠가는 소녀들을 위한 세 편의 작은 사랑 이야기. 오렌지 향은 바람을 타고, 언니는 신부, 사랑을 처음 만날 때. 도서출판 미래향이 펴냅니다. 남학생은 몰래 보세요. 펜시? 펜시? 아, 바른손 펜시. 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생활용품까지. 펜시 용품은 역시 바른손입니다. 펜시. 다 모였네. 여드름칠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아. 잠깐, 다 맞아. 하지만, 야. 아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은 아젤리아. 한국 쉐린. 대학에 직장을 옮겨? 아니면 직업을 바꿔볼까? 17에서 25까지. 갈등이 17에서 기로에선 25까지. 날기를 찾기 위해 지금 챙겨둬야 할 모든 것. 17에서 25까지. 도서출판 도설. 여자 편도 있죠? 미래의 달색에는 여자 하나에 남자가 글쎄 둘이래. 별의별 결혼 풍속이 다 있어. 소설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컴퓨터. 어, 우리의 상상력은 어디까지일까? 소설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오늘 만나보세요. 도서출판 입세.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4년 동안 기다려온 본조비의 새 앨범 Keep the Faith. 홀리그램에서 그들과 만나십시오. 홀리그램. 맥가이버 배원서입니다. 저는 요즘 요즘 머리 아플 때 스파맥을 먹습니다. 효과 좋죠? 휴대용 포장이라 간편하죠? 두통, 치통, 생리통에 새로 나온 스파맥. 이제 두통엔 일양약품 스파맥입니다. 스무 살 지금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애비야. 스무 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나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은 라면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삼형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햄맛 라면맥.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은 당신의 한숨을 이해합니다. 화제의 장편소설 여자의 남자. 세상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사랑이 숨어있기 때문이야. 사랑의 정의를 바꿔놓은 책 여자의 남자. 김한길 소설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흥미로운 음악과 함께 화면이 열리면 카메라는 일렁이는 물결과 수영하는 꼬마들의 모습을 천천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소녀의 목소리가 들리죠. My sister Kate learned to swim when most babies were still gnawing the sides of their playpens. 동생 케이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수영을 배웠고 엄마인 플렉스 윈이 좀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큰딸 샬롯이죠. I don't agree. 영화의 무대는 1963년 세 모녀가 살고 있는 아담한 집. 샬롯과 동생은 TV를 통해 흘러나오는 수녀들의 노래 도미니크를 따라 부르고 있어요. 샬롯의 독백이 다시 들립니다. 엄마는 의식이나 전통을 믿지 않아요. 화면이 바뀌면 샬롯의 경건한 분위기와는 달리 엄마는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외출 준비를 합니다. What about Mrs. Flax and food? The word is hors d'oeuvres. 레이첼과 샬롯은 모녀지간이지만 생각이 많이 틀려요. 엄마는 유태인임을 강조하지만 딸은 천주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요리라고는 스낵 종류만을 하는 엄마. 그것도 딸에겐 불만이지요. The word is hors d'oeuvres. Fun finger foods is her main source book. 자신이 고른 옷에 대해 딸에게 묻는 레이첼. 샬롯은 불만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마치 죄를 지으려는 사람 같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엄마인 레이첼은 경쾌하게 말했지요. 바로 그렇게 보이고 싶었다고요. Oh, good. Exactly the look I was hoping for. Mrs. Flax is dating her boss. Blame it on the bossa nova. With its magic spell. Blame it on the bossa nova. That he did so well. 고용주와의 데이트를 끝내고 돌아온 엄마를 보고 샬롯은 짐작합니다. That 또다시 이삿짐을 싸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까지 세모녀는 18번이나 이사를 다녔고 이제 딸은 엄마의 표정만으로도 그 징조를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예요. 목욕탕 속에 앉아 눈을 감고 지도에 아무 곳이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레이첼. 바로 매사추세츠였어요. It gets easy to read the signs. Hallelujah. 이제 새 식구는 새로운 도시를 향해 떠나갑니다. 차 안에서 샬롯은 독백하죠. 자신의 반평생을 차 속에서 보낸 것과 엄마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말이었어요. TV를 통해 당시 케네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세 모녀는 이삿짐을 풀지요. 샬롯은 자고 일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이 생활이 싫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엄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합니다. 이사하는 것 자체가 모든 걸 바꾸기 위해서라고요. 그리고 덧붙여 얘기하죠. Dwelling on the past or staying in one place too long. 삶은 변화 그 자체이며 죽음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이야. Every woman wants new shoes. But those are from him. Him? 샬롯은 자신이 신고 있는 장화를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그것은 기억에도 없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에요. 얼굴 부분은 잘려져 나간 낡은 사진 한 장. 거긴 아버지의 구두와 발만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같은 신발을 오래 신기로 하죠. 아버지가 자신을 빨리 찾게 되길 빌면서 말이에요. Honey, it's an eclipse. Put these on. One day he'll come back. I just hope he can find us. Dear God, please don't let us be leaving right away. Please let me stop lying all the time. Please don't let me fall crazy in love so much, and please let someone fall crazy in love back. 가족들과 슈퍼마켓에 다녀오던 샬롯은 집 앞에 서 있는 조를 처음 보고 그만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를 바라보며 얼어붙은 듯 움직일지 모르는 샬롯. 그녀는 이 만남을 하느님의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조는 수녀원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으니까요. My name's Joe Peretti. I work up the hill. So if you need anything done, ma'am. Johnny Angel, Johnny Angel, Johnny Angel, Johnny Angel. You're an angel to me. Johnny Angel, how I love him. He's got something that I can't. But he doesn't even know that I exist. Johnny Angel, how I want him, how I tingle when he passes by. Every time he says hello, my heart begins to fly. I'm in heaven. Him and me, and how it's gonna be. Other fellas call me up for a date, but I just sit and wait. I'd rather concentrate on Johnny Angel, 'cause I love him, and I pray that someday he'll love me, and together we will see how love. wanna be other fella. Call me up for a date, but I just sit and wait. I'd rather concentrate on Johnny Angel, 'cause I love him, and I pray that someday he'll love me, and together we will see how lovely. 조를 보기 위해 수녀원으로 달려갈 샬롯트. 그녀는 사랑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외치지만 눈으로는 열심히 조를 찾지요. 일하는 그를 지켜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샬롯트. 그녀의 얼굴은 짙은 홍조를 띠고 있습니다. 새 구두는 필요 없다는 샬롯트를 데리고 레이첼은 구두 가게로 갑니다. 동생 케이트는 빨간 구두를 샀지만 샬롯트는 고집을 꺾지 않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엄마는 자상한 주인 루를 만납니다. 학교 스쿨버스 운전수가 조인 것을 안 샬롯은 그가 말을 걸기만을 학수고대하죠. 그때 마침 조는 입을 엽니다. 집이 마음에 드느냐고 묻지요. 그녀는 속으로 대답합니다. 싫어요. How do you like the house? I hate the house. I was born there. I love that house. You were? 대답이 없자 존은 다시 말합니다. 나는 그 집에서 태어났어. 샬롯은 금방 자신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속으로 또 외치죠. 난 그 집을 사랑해. 존은 자신이 부엌 밑에서 태어났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엄마를 잃었다고 계속 얘기하죠. 샬롯은 지금 자신의 방이 예전에 조의 거처였다는 것을 알고는 기뻐합니다. Oh, I'm gonna burn in hell for sure. Here he is talking about his poor dead mother, and I can't stop wishing his hands were unbuttoning my dress. Mrs. Flax. Hi, I'm glad you came tonight. You have 2 weeks. I'm asking for one day. 샬롯의 학교 교사들과 부모들의 모임에 참석한 레이첼은 그곳에서 룰을 다시 만나죠. Hi. How are you? Good.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가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And where's Mrs. Lansky tonight? Oh, she's long gone too. Oh, so you're a widower. Oh no. 아내가 어느 날 청소를 하다 말고 떠났다는 루의 말에 레이첼은 자신이 샬롯을 낳을 때 첫사랑이 떠났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자신이 무척이나 아끼는 차도 가지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녀에게 차는 자유를 의미하죠. 차를 타고 어디론가 금세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차와 남자, 이 둘 모두가 자기를 속였다고 루에게 말합니다. I don't know. I've been taken for a ride by both of them. 루는 결국 레이첼에게 데이트를 신청하지요. Mrs. Flax. Yes, Mr. Lansky. I try not to get involved with women when the World Series is about to start, but for you, I'd make an exception. Should I take that as a compliment? Oh, yes. I would really like to know you a whole lot better. So call me Lou. So Lou, call me. Well, how about Sunday? I'm free all day. How about breakfast? Great. I'll bring bagels. I'll be there. So will I. After seven, Charlotte, he's late. I will not start the day with an argument. I will tally up my evil. 샬롯과 조가 함께 낚시를 하기로 한 일요일 아침, 약속 시간이 돼도 오지 않는 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샬롯. 그런 그녀를 레이첼은 약올리죠. When a man's late, it's time to clear the decks. 남자가 늦을 땐 다른 남자를 찾아봐야 돼. 더구나 그녀는 딸이 만들어 놓은 샌드위치에 멋대로 별 모양을 만들어 버립니다. 레이첼의 등 뒤에서 칼을 들어 보이는 샬롯. 그만큼 엄마가 얄미운 것이죠. 조의 차가 도착 신호를 알리자 샬롯은 급히 문을 나섭니다. 그런 그녀에게 레이첼은 외치죠. Don't do anything I wouldn't do. 내가 하지 않은 짓은 너도 하지 마. Or don't do anything I would. 잠시 후 또 소리칩니다. 내가 할 짓도 넌 하지 마. So Joe, tell me about the nuns in the convent. Do they wear underwear in the shower? I don't believe. 가을 낙엽이 색색깔로 땅을 장식하고 햇살마저 두 사람을 축복하는 듯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는 강가. 샬롯의 마음은 무척이나 설레고 들뜹니다. 낚시 따윈 안중에도 없지요. 조가 자신을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만이 간절합니다. 조가 먹던 물통을 받아주고 그의 입술 흔적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샬롯. 그녀는 배에 타기 위해 조의 품에 잠시 안겨서 황홀함에 젖습니다. 하지만 조는 영 무관심합니다. 미끼를 내가 끼워줄까? 내가 끼울래? 이런 말만 던지죠. Do you want to bait your own hook or do you want me to do it? 맙소사, 나와 둘이 있으면서 낚시할 생각만 하다니. 샬롯의 안타까움은 마음속으로만 표현될 뿐이에요. Hi, bye. Wait a minute. Bye, mom. Bye, honey. Bye, Mr. Lansky. Bye. What'd you meet your husband? In a writing class. 같은 일요일 날, 루의 방문을 받은 레이첼은 그와 아침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녀에 대해 궁금해하는 루에게 자신의 과거를 스스럼없이 얘기합니다. 두 딸의 아버지는 다르고 KT의 아버지는 유능한 수영선수였다고요. 그리고 두 남자 모두 금방 자기를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당황한 것은 루였죠. 하지만 두 사람은 오래지 않아 서로를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사랑을 나눕니다. When you expect the worst from people, they usually deliver. Are you always as aggressive after sex? You call this aggressive? Oh, yeah. Hey, this is fun. Can we do it again next Friday? You don't waste time, do you? Yeah, life's too short. I'm sorry I got so old before I know it. I'm never growing old. But time catches up. What can you do? Keep moving. 조아의 싱거운 데이트를 끝낸 샬롯은 집 앞에 그네 위에 앉아서 그를 잊으려고 노력해봅니다. 왜 자신이 그를 사랑하는지 생각해보지요. 아름다운 그의 피부, 즐겨 신는 모카신, 그리고 그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I must stop having impure thoughts about Joe. I don't take the bus to school anymore, but that doesn't seem to help. Maybe if I can figure out why I love him, the sick feeling will go away. I love him. He has the most beautiful skin in captivity. Back me up here. Did either of you ever once hear me say to your mother that I had time? 그림 그리길 좋아하는 루는 레이첼을 모델로 근사한 작품을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세 모녀를 모두 집으로 초대합니다. 두 아이의 방을 깨끗이 치워놓은 루. 이처럼 자상하고 또 재미있는 그에게 막내딸 케이트는 점점 정을 느끼게 됩니다. Mambo, mambo Italiano, frying enchilada with the fish bacalao. I did Sophia from memory. I've never worked with a live one before. Eh? Now this is fun. Hmm? But don't you think this is fun? Eh? Ah, Cleo, baby, that is not very regal, eh? 풍에 놀라 잠이 깬 샬롯은 모델 옷을 입고 그대로 잠이 든 엄마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천사처럼 순수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잠든 레이첼. 그녀를 보며 샬롯은 혼자 얘기합니다. 때로는 엄마가 애 같고 내가 어른같이 느껴져요. 내가 엄마 속에 있었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9개월 동안이나 날 그냥 있게 했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Sometimes I feel like you're the child and I'm the grown-up. I can't ever imagine being inside you. I can't imagine being anywhere you'd let me hang around for 9 straight months. Mambo, mambo, italiano. 다음 날 아침, 루와 세모녀는 행복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식탁에 자리를 잡은 루아는 달리 세모녀는 각기 편한 장소로 접시를 들고 가서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합니다. 다소 놀란 루가 묻죠. This is how you normally eat breakfast together? Yeah. Mm-hmm. 항상 밥을 그렇게 먹었어? 세 사람은 동시에 대답하죠. 그래요. 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샬루트는 케네디 대통령의 저격 사건을 전해 듣습니다. The president's been shot. The president's been shot. We shall learn who this president was. 순간 그녀는 아버지를 떠올리죠. 간절히 그를 보고 싶어 합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긴급 뉴스와 함께 거리를 방황하는 샬롯트. Couch, 결국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을 듣죠. 비탄 이런 단어만을 남기는 TV 뉴스. 샬롯트는 속으로 외칩니다. It feels like there isn't a single adult left on the entire planet. 지구 위에 어른이 하나도 안 남은 것 같아. 하느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아빠가 보고 싶어. I miss my father. I wonder if he's watching television. Maybe he's in the jungles of Brazil and doesn't even know what's happened. 그리고 그녀는 수녀원으로 뛰어갑니다. 정신없이 종을 치는 조를 발견한 샬롯은 단숨에 종탑으로 올라가죠. 슬픔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아버지를 회상하는 조. Before me. 아버지는 항상 인디언 방식으로 종을 쳤지. 세상은 미쳐버렸어. His heels together like a little dance. The 마침내 두 사람은 뜨겁게 포옹합니다. I know. 그리고 첫 입맞춤을 하게 되죠. 하지만 종탑에 있던 성자, 성녀들의 삶, 자신을 향해 야단치며 다가오는 듯한 환상을 보는 샬롯트. 그만 놀라서 뛰쳐내려가죠. 집으로 들어서면서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운 샬롯은 신성한 곳에서 남자와 입맞춤한 자신의 죄악을 하느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성자들은 벌을 받았다며 자신도 하느님께 금식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샬롯의 마음도 모르는 채 옆집 부인이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를 하는 루. 레이첼은 그 말에 대답하죠. 난 남자 코트만 닿아도 아기를 갖게 되는 것 같아. 이제껏 엄마에게 성에 대한 귀뜸조차 받지 못했던 샬롯은 레이첼의 말을 듣고 그만 기절해버립니다. Wish I had trouble conceiving. I can get pregnant if I hang my clothes next to a man's suit. Oh, Lord, no. Anything but that.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치지요. 난 아기를 가졌어. 마리아와 요셉은 입도 맞추지 않았는데, 아, 난 아기를 가진 거야. Eat and get some rest, and we'll just talk about this tomorrow. 샬롯은 엄마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레이첼 역시 목욕탕으로 자신을 찾아온 딸의 마음도 모르고 자꾸 다그치기만 합니다. Sure. Hello? Is there anybody there? Just give me a second. I'm trying, Mom. What?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뭔데? 빨리 말을 해봐. What? Nothing. Charlotte, what in the hell is the matter with you? 결국 샬롯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옵니다. Dad, you're the only person who can help and you're never here. Where are you?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죠. 난 활기차고 놀라운 인생을 살고 싶어. 이른 아침, 커네티컷까지 차를 몰고 간 샬롯은 차가 고장났다며 어떤 집에 들어갑니다. Excuse me, sir. I was out for a spin and I seem to be having a bit of engine trouble. Who is it? Well, it's all right. It's just a young girl. 그곳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두 아이의 사랑이 넘치고 있었죠. 샬롯은 이 남자가 자신의 아빠라고 믿고 싶습니다. 한편 밤에 나간 딸이 들어오지 않자 레이첼은 루와 함께 그녀를 찾아 나섭니다. 결국 허탕치고 말다툼까지 하게 되는 두 사람. She's a kid. Lighten up. Don't ride her too hard. I don't need a lecture on parenting from you. Okay, that's it. When she comes, I'm leaving. What? And you wonder why she runs away from problems? Will you listen to yourself? Are we having a fight? Yeah. Why? It relieves the tension. Yeah. 이런 상황도 모르고 낯선 집에서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인 듯 신나게 허황된 얘기를 꾸며 떠드는 샬롯. 하지만 결국 그녀는 연락을 받고 온 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Do you have the slightest idea what you've just put me through? I thought you were 딸아이의 갑작스런 가출에 대해 얘기를 나누려는 레이첼. 하지만 그런 엄마를 피하는 샬롯. 그때 레이첼은 방문을 열며 딸에게 말하죠. 고민이 있으면 말해. 엄마란 건 정말 괴로워. 항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와 케이트는 설명서가 딸려서 나온 건 아니잖니. Running away doesn't solve anything. I'm grown up. I don't run away. I move on. Look, if something is bothering you, tell me what it is. Maybe I can help you. I mean, how bad can it be? Look, I'm really tired. I just need. 강하고 고민 같은 건 없는 듯한 레이첼. 어쩐지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 샬롯은 마침내 산부인과를 찾습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아직 처녀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그때서야 상황을 조금 알게 된 샬롯은 스스로에게 얘기하죠. 바보처럼. 정말 창피해. 입을 맞추면 아기가 생긴다고 믿다니. Then why did you think you were pregnant? You're still a virgin. I want to die now, right now. Okay, so it's crazy to think that one kiss could get you pregnant. But how would I know? And what about the Virgin Mary? And look at St. Perpetua. She got transformed into a man and then fought with the devil and walked on his head. Weird things happen. 레이첼의 회사 일로 두 딸은 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의 집에서 페인트통을 붙잡고 무언가 작업하는 세 사람. 노래까지 부르며 신나게 일합니다. Oh, 늦게 돌아온 레이첼이 본 광경은 바닷속처럼 꾸며진 방에 앉아있는 세 사람이었어요. Where is everybody? Here! Where's here? What is here? 무슨 일이냐고 그녀는 묻지요. 루는 기분 좋게 대답합니다. 케이트가 바닷속에 앉아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벽을 파랗게 칠하고 물고기를 그려놓았다고.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환상적인 조명쇼를 펼칩니다. Wanna do it? Oh, dinner! Dinner! 그날 저녁 식사는 이제껏 한 번도 요리 솜씨를 보이지 않았던 샬롯가 모두 차립니다. 케이트는 그런 그녀에게 묻지요. Mom? Yeah? Why don't you marry Lucy? He can be our dad. We already have one, Katie. 엄마와 루가 결혼하면 그가 우리 아빠가 되느냐고요. 샬롯은 자신들에겐 아빠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루는 바닷속도 만들어주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말하지요. Actually, you're supposed to have two forks. Why do you need two? You know what we did? If we used the wrong fork or spoon when I was a kid? What? We had to go out back and stick them in the ground.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 두 딸은 평소와는 다르게 쉴 새 없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묻는 레이첼. 루는 대답합니다.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땐 대화를 하며 먹는 것이란 걸 얘기해 줬지. I never said you could do this. Do what? Let Kate get so attached. That's so terrible. Yeah, this is not your family. 그날 밤, 레이첼과 루는 심한 말다툼을 합니다. Don't do it through my kids. Never in my life have I wanted to hit a woman the way I want to hit you right now.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이들의 환심을 사는 행동은 하지 말라며 루를 공격하는 레이첼. 루는 정말 화가 납니다. 이제껏 남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뭔가를 해본 적이 없냐며 그녀에게 소리치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레이첼은 그에게 가슴 아픈 말을 던지지요. What do you mean us? Since when did you and my 우리라뇨. 우린 나와 애들이지 당신과 애들이 아니에요. 가족은 나와 애들이란 말이에요. 루는 쓸쓸하게 얘기합니다. 난 당신과 내 관계를 얘기했어. 레이첼은 가장무도회 망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너 의상을 준비합니다. 딸들의 성화에 방문을 열고 나오는 그녀. 무척이나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신이 난 두 딸과 레이첼은 장난을 치죠. 노래도 부릅니다. (웃음) 우린 이너 버스를 탄 셈이야. 더 늦기 전에 이너 차를 타고 이너 길을 달려야지. 이너 코트 주세요. 이너 열쇠는. 선정 의상을 멋있게 차려입은 루. 그는 마침내 레이첼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을 아는 듯 모르는 듯 레이첼은 얘기하죠. What would you say if I asked you to marry me? Well, first I'd remind you that you're still married, and then I'd 지금이 좋다고 루는 결혼을 하든지 헤어지든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레이첼은 극단적인 것은 싫다. 지금의 관계에 만족하며 결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싸늘한 두 사람의 사이는 아랑곳 없이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파티는 무르익어 가고요. 그녀의 말에 실망한 루는 혼자서 집에 가버리고 레이첼은 차가 고장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조의 차로 집까지 오지요. 차 소리에 잠이 깬 샬롯트. 그녀는 그만 엄마가 조에게 입 맞추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You kissed him? You kissed him? 흥분한 샬롯트는 다짜고짜 두 사람에게 따지지요. Charlotte, for God's sake, it was just a little New Year's Eve kiss. 어떻게 조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레이첼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꾸하죠. 새해를 기념한 것뿐이야. 그리곤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God willing. No, just kidding. Did you have a nice time? I had a lovely time, thank you. Are you gonna stay out there all night, Miss Poopy Face? Why didn't you let her? I mean, she kisses. 왜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아무 남자에게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에게 소리치는 샬롯트. 그러나 조는 화가 난 듯 차를 몰고 가버립니다. 이제 샬롯트는 변합니다. 이렇게 결심하지요. 루 아저씨를 안 만나는 건 엄마 마음이지만 조를 원할 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 Okay, Mom. You want to drive Lou away? That's your business. You want Joe? That's war. 짙은 화장을 하고 엄마 옷을 꺼내 입은 샬롯트. 그녀는 부엌에서 K2와 포도주를 마십니다. 기분 좋게 취해서 그네에 앉은 두 사람. 딸꾹질까지 하는 케이트는 자신이 태어났을 때를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Tell me about when I was born. Aren't you sick of hearing this story? No. Okay. You were born in a hospital in Minneapolis on a cold winter's day. And when Mrs. Flash brought you home, 넌 미니애폴리스 병원에서 추운 겨울날 태어났지. 네가 집에 왔을 때 난 너가 내 애기라고 했어. 샬롯트는 술기운에 케이트를 데리고 수녀원으로 갑니다. 혼자서 종탑에 올라간 그녀는 뜻밖에도 거기에 있던 조우를 발견합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두 사람. 그러나 행복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수녀 원장의 급한 목소리가 조셉을 다급히 외치지요. 강가에서 돌을 줍던 케이트가 술이 취해 그만 물속에 빠진 거예요. 결국 헤어나지 못해 기절한 그녀를 수녀들이 병원으로 옮깁니다. 죽지 말라고 소리치는 샬롯. Get an ambulance. 집에 도착한 샬롯은 화장을 지우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울음을 터뜨리죠. 죽은 듯이 누워있는 케이트를 보면서 엄마 레이첼은 울먹이며 얘기합니다. You were born in a hospital in Minneapolis on a cold winter day. I brought you home. 추운 겨울 미니애폴리스 병원에서 태어났지. 케이트가 괜찮다는 루의 전화를 받은 샬롯은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조는 마을을 떠납니다. 두 사람은 간단한 이별 인사를 하죠. 조, 당신 달라 보여요. 샬롯, 넌 아름다워. 집에 돌아온 레이첼은 샬롯에게 엄청난 화를 냅니다. 넌 뭘 하고 있었고 거긴 왜 갔느냐고. What the hell were you thinking about, huh? She gonna died. Your sister who you were supposed to be watching. 샬롯 역시 이번엔 엄마와 맞서서 소리칩니다. 날 무시하지 말아요. 난 투명 인간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큰 실수를 했지만 이제껏 우린 엄마가 실수할 때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 피해를 보며 살았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레이첼도 참지 않습니다. 넌 A고 난 너에게 비난받는 데 지쳤어. 어른이 되면 네 방식대로 살든지 마음대로 해. 하지만 지금은 내 방식대로 살 거야. I am sick and tired of being judged by you. You're a kid. Okay, when you become an adult, you can live your life any way you want to. But until then, we're gonna live my life my way. 그리고 그녀는 다시 이사를 가겠다며 짐을 싸라고 얘기합니다. 샬롯은 울부짖죠. 엄마 생각은 나에게 맞지 않아요. 난 여기 남아서 학교를 졸업하겠어요. 화가 난 레이첼은 딸의 뺨을 때립니다. No, Mom, the town already has one. 겨우 진정이 된 두 사람. 레이첼은 딸에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녀 역시 샬롯보다 한 살 많은 나이에 아기를 낳았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딸이 또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비로소 서로에 대한 벽을 조금씩 허무는 엄마와 딸. 샬롯은 아빠에 대해 묻지요. 그리고 여기서 1년이라도 살자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노력해보기로 했다는 그녀의 독백이 들리지요. Mrs. Black's promise she'd try and stay put. I knew that would be a hard one for her to keep. 사진 속에 샬롯 아버지와 똑같은 모양의 구두를 신은 루. 이 가족 아닌 가족은 루의 소원대로 야구 박물관에도 갑니다. 천주교에 빠졌던 샬롯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빠져들었고 케이트도 건강해져서 수영을 계속합니다. 달라진 것은 세 사람의 활기찬 분위기뿐이죠. 식사 준비를 위해 식탁을 마련하는 엄마와 두 딸. 그들은 바로 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음식을 장만하죠. I think I heard Mom say she'd be making a main course tonight. Hey! Hey! Hey! Hey! Woo! Nah. If you want to be having fun, 여러분, 오늘 FM 시사회 영화 멀메이즈 어떠셨어요? 이 FM 시사회를 위해서 홍동식 프로듀서와 스크립터 신영희 씨가 얼마나 고군분투하시는지 몰라요. 그 대사랑 효과음을 영화 속에서 빼내기 위해서 몇 번이고 다시 영화를 보고 또 궁리하느라 이 FM 시사회만 하고 나면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나 빠져내리는 것 같다고요. 몇 개월 후에 대머리가 돼버리면 어쩌죠? 자, 쉬어가 부르는 슉슉송과 함께 저정은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